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빗소리 참 시원하죠? Singing in the Rain. 오늘은 타코의 노래였습니다. 분홍빛 사랑이 아니라 늘 푸르게 변하지 않는 소나무빛 사랑을 띄운다고 전해주세요. 대구에서 최민숙 학생이 친구 경민이에게 띄우는 글이었는데요. 아, 이 노래 들으면서 이 소나무빛 사랑, 이거랑 이 빗소리가 너무나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서울 양천구 목동의 이주홍 씨가 너무너무 예쁜 엽서를 보내주셨거든요. 이 노래와 함께 제 기분도 아주 좋아지네요. 그런데요, 사실 오늘 조금 우울했어요. 그동안 저희 프로의 애청자였던 서대문 형무소 근처에 사는 세미 씨, 그리고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사는 주성재 씨가 떠난대요. 한 분은 군대로, 또 한 분은 미국 유학을.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는 게 오늘 첫 엽서를 보내주신 분이 많네요. 주성재 씨의 친구분 박병관 씨, 전주 덕진구 송천동의 강성수 학생, 서울 노원구 공릉 2동의 박경민 씨, 서울 용산구 이촌 1동의 한민수 학생. 자, 이분들께, 떠나는 분께는 떠나는 분께, 그리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께는 반가움의 인사드립니다. 영화 마리안의 허상 중에서 이 곡 띄워드릴게요. 프랑스와 자르디의 노래 Hang on to a Dream입니다. 경남 양산의 이영경 씨, 잘 들으셨나요? 마리안의 허상 중에서 Hang on to a Dream, 프랑스와 자르디였습니다. 자, 이제 저희 FM 영화음악으로 들어오실 분들은요, 우편번호에 150-608 이렇게 쓰시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43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 이렇게 쓰셔서 여섯 번 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Ni me obligas ni te obligo Me invitaste a huir con 우리가 빛나고 있다 Yo quería volar 더 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콘택트렌즈는 바로 당신의 눈입니다 당신의 눈을 생각한다면 시바 칼라 콘택트렌즈를 선택하십시오 스위스가 낳은 세계인의 콘택트렌즈 시바 칼라 콘택트렌즈 당신의 아름다운 눈을 위해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시바 칼라 콘택트렌즈 시바 비전

Thank you, Miss Moran. That's enough. It makes the world taste good. Miss Moran. Miss Moran. Who can take a rainbow? Miss Moran. Wrap it in Blanche! Oh, sorry. I get so caught up in it sometimes. It's scary. Yes, it is. Oh, well, okay. Thank you.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s, I'll make it clear, I'll state my case. Up, up and away, my beautiful balloon. Would you like to glide in my beautiful balloon? Well, tiny bubbles. When my baby smiles at me, I go to Rio. Thirty-seven girls and not one who can carry a tune. There was a certain surreal quality to it. God damn it! Shit! Stupid shoe. Is this where the auditions are? This is where the auditions were. We're finished. What about me? You're an hour and a half late. Yeah, well, I had a little trouble catching a cab. Punctuality. First rule of show business. This is show business? Look, miss, we're tired. You have gum on your lip, and we're going home. Oh, just like that, huh? I come all the way down here, break a heel, and you're not going to give me a chance because I have gum on my lip and I'm a few minutes late. You're an hour and a half late. Want me to say it again? Well, it's not exactly bewitching me. Besides, you're not going anywhere. I beg your pardon? Intuition. Had a hunch about this all day. Only I got to say, in my mind, it was a little more glamorous. So, where's the winner? See? What'd I tell you? Intuition. Jack. What have we got to lose? Terrific. 38. What's that, 38? What, you guys got some kind of code or something? Name? Susie Diamond. Catchy. You have any previous experience as a singer, Miss Diamond? No. Any entertainment experience at all? Well, for the last couple of years, I've been on call for the AAA escort service. What would you like to share with us today, Miss Diamond? More than you know. Real slow, okay? You're on my mind. more than you know. Whether you're right, whether you're wrong, man of my heart, I'll string along. You need me so, more than you'll know. 정말 잘 부르죠? 아, 사랑의 행로 중에서 가수 오디션 장면, 이 마지막 곡은 미셸 파이퍼의 노래였습니다. More Than You Know였고요. 자, 오늘은 여자들이 노래 부르는 시간 같아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우리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인데요. 이 장면은 조금 곤욕스러운 장면인데 어떤 장면이냐면요. 박중훈, 영민과 최진실, 미영 이 신혼부부 집에 갑자기 영민의 직장 동료들이 집들이를 하라고 쳐들어옵니다. 영민이 갑자기 데리고 들어오죠. 그 집들이 하는데 시인 최승희, 김보연이 Love Me Tender를 아주 멋들어지게 불러요. 그러고 나서 새 신부 미영에게 노래를 시키는데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 노래를 부르는데 높은 음이 올라가지 않아서 정말 듣기도 보기도 괴로운 그런 장면이 있죠. 그 다음날 이 두 신혼부부는 영화를 보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미영의 옛 직장 상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영민은 질투와 오해를 하고 그때 슈 톰슨의 새드 무비스가 흐릅니다. 자, 집들이 장면부터요. 새드 무비스가 흐르는 그 장면까지 쭉 들어보시죠. Tender love below, take me to your heart. For is there that I will long and will never part. Love me tender, love me through all my dreams fulfilled. Oh my love. 아이고, 야, 야, 야, 자, 자, 자, 시간도 늦었으니 이제 그만 일어나세. 아이, 부장님. 아, 그래도 신부 노래 한 곡 듣고 가야죠. 아니, 저, 그럼. 저희 집사람은 노래를 전혀 부를지 모릅니다. 저도 아직 한 번도 듣지 못했걸랑요. 아, 이 사람 지금 무슨 소리 하는겨? 집들이의 하이라이트는 항상 신부가 장식하는 법이요. 자, 그럼 엔트리 넘버 세븐. 완두콩으로 새긴 사랑, I love you! 자, 빨리 모시고 들어와. 6,000년을 따면, 안 나오면 저들어간다고 따라가. 6,000년을 따면. 사랑의 미영. 아, 영희 씨하고 말 안 해. 빨리 들어가자.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노래야. 미생이 알아봤다. 벌써부터 아이루브이 왔대. 완전했구나. 아닙니다. 지금 들어간다. 영아, 나 밥 빨래 설거지 다 할게요. 어? 아, 영희씨 먼저 들어가. 자, 지금 들어갑니다. 자, 부르실 곡목은 당신은 모르실 거야. 자, 박수!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때선 이웃일 거야. 마음이 서글플 때나 초라해 보일 때에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 거기 서 있을게요. 두 눈에 넘쳐. 미스 오 맞죠? 임 과장님. 결혼하더니 미소는 더 예뻐졌는데 몰라올 뻔했어. 회사는 어때요? 미스 오가 그만두고 나선 재미없지만. 우리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중에서 슈트 홈스의 새드 무비였습니다. 이제부터 전쟁이다. 카피 문구가 아니라요. 제 앞에 선전포고장의 현장 와 있어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세영 학생. 정은임 씨 정말 죄송해요. FM 영화음악 차기 DJ는 아마도 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성희 씨, 죄송합니다. 영화 평론가가 될 거거든요. 되도록 두 분의 생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준비해 두시죠. 안녕하세요, 정성희 씨. 안녕하세요. 어떡하죠, 우리? 그 엽서를 한번 줘보세요. 성함이 세영 씨라는 분이시죠. 네. 제가 잘 기억해두고 나타나시면 어련히 자리를 비켜드리겠습니다. 자, 정성희 씨 오늘 어떤 얘기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다름 아닌 20년 만에 우리나라에 개봉된 콘스탄틴 코스타가브라스, 우리나라에는 흔히 코스타가브라스라고 네. 알려진 바로 그 감독의 계엄령이라는 영화 소개입니다. 네. 우선 제가 그 코스타가브라스 감독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아마 그렇지 않으면 계엄령이라는 영화가 가진 진짜 의미를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실 겁니다. 코스타가브라스 감독은 1933년 2월 13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 러시아계 배우였었는데요. 네. 스탈린 정권을 피해서 그리스까지 와서 여기서 그리스인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타가브라스는 러시아계 아버지를 가진 그러니까 그리스 국적을 가진 감독이 된 셈입니다. 네. 그는 그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들어가기 어렵다고 소문난 이데크에 입학하게 됩니다. 네. 이 이데크는 전 세계 최고의 영화 네, 학교인데요. 그렇죠. 지금은 그 페미스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고등사범 영화 연구소죠. 네. 여기서 1957년 졸업을 하여 세 감독의 연출부 생활을 거쳤습니다. 그 세 감독은 다름 아닌 태양은 가득히로 잘 알려진 르네 클레망. 바로 그 태양은 가득히 연출부를 했습니다. 네. 또 쉘브르의 우산으로 잘 알려진 자크 드미 감독의 네. 데뷔작인 롤라의 연출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일 시실리안이라는 영화로 알려진 앙리 베르 누이유 감독의 지하실의 멜로디라는 영화에 조감독을 네. 했습니다. 64년도에 데뷔작을 찍었는데요. 데뷔작 제목이 참 한심합니다. 열차 전용 살인자들. 그 제목만 봐도 대충 네. 아실 텐데요. 네. 당시 유행에 아주 그 정점에 이르렀었던 누벨바그의 대열 속에서 신인 감독 중에서 비교적 상업적인 감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66년도에 찍은 엉노망토, 그러니까 나머지 사내라는 네. 제목이 될 텐데요. 이 영화는 끔찍한 악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타가브라스의 영화적 생애는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코스타가브라스가 시네마 데크에서 브라질 영화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혁명 영화, 제3영화를 외치던 라틴 아메리카 영화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또 당시 코스타가브라스가 있었던 파리는 이른바 68년 5월 학생혁명으로 예. 알려진 정부와 맞서 싸운 학생운동의 그 시대로 치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그리스는 독재 정권하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코스타가브라스를 정치적인 인물로 몰고 갔습니다. 네. 그리고 67년 우연히 파리로 망명 중이었었던 이른바 민족 해방 계열의 소설 작가인 바리스코스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함께 망명 왔었던 민중 작곡 음악가 미키스 데오드라키스를 네. 만나게 됩니다. 그는 코스타가브라스는 새로운 각오를 하고 제 데뷔를 작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찍은 영화가 그 유명한 제트라는 영화입니다. 촬영 감독으로는 라울 꼬다르의 카메라가 그야말로 신들린 듯이 돌아다니고 있고 네. 이브 몽땅과 장루이 뜨링튼 양이 볼만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깐느 영화제에서 그해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고 장루이 뜨링튼 양이 나무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네. 게다가 아카데미 외국어 작품상을 받았고 골든그로브 외국어 작품상을 받았고 이 수상 기록은 그 후 26개 영화제로 이어집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칭찬을 네. 받았는데요. 그러나 찬사를 받은 만큼 또 한편에서 아주 격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떤 비난이죠? 그 비난에 네. 피치를 올린 것이 다름 아닌 가이드 시네마였었습니다. 네. 가이드 시네마의 당시 편집장이었던 장루이 꼬멀리는 이데올로기, 영화, 라는 그 아티클에서 가장 위험한 영화로 8가지의 유형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로 시작해서 코스타 가브라스는 다섯 번째로 위험한 유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집의 이데올로기를 숨긴 마치 이것이 개혁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냐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논지는 이것입니다. 코스타 가브라스는 네. 정치적인 내용을 서스펜스 영화의 장르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즉 그는 형식적으로는 헐리우드 상업 영화 스타일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 사실 제트가 정치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그 정치적인 소재가 담고 있는 복잡한 상황, 네. 정치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코스타 가브라스는 말 그대로 아주 단순 명쾌하게 악인과 선인의 이분법으로 갈라놓고 네. 그 다음에 선인의 편에 서서 권선징악을 그려냅니다. 이것이 도대체 헐리우드 상업영화와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현실은 그런 식의 이분법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쵸. 요즘 우리나라 신문 딱 펼치면 누가 악당이고 누가 좋은 사람인지 쉽게 알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코스타 가브라스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이기보다는 가이드 시네마의 말에 의하면 차라리 현실에 대한 정치적 환타지를 제공한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Z에서는 의도적으로 그 대상을 가상국가로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명백히 그리스에서 벌어진 그리스 야당 정치 지도자 람브스키의 암살 사건을 다룬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가상국가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슬쩍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면책특권을 받고 현실에 대한 상세한 분석에 대해서도 PR 그 비상구를 마련해놓은 셈입니다. 이것은 69년 생사의 고백에서 다시 한번 비평가로부터 두들겨 맞게 됩니다. 이 영화는 그 아르투르 런던이라는 1950년대 체코를 무대로 동구권의 급격한 개혁과 그 개혁 속에서 소련의 지도자가 바뀌게 되고 동구권 내의 사회주의 내에서의 그 자치적인 운영을 염려함으로써 네. 위성 국가 내의 대규모 숙청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바로 그때 아무런 죄도 없이 숙청당했던 이 아르투르 런던에 대한 네. 자서전을 영화시킨 네. 것입니다. 이 유명한 수입 일화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사회주의권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예. 얼핏 보면은 반공 영화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트는 우리나라에 애당초 수입이 금지되었었는데 생사의 고백은 만들어진 이듬해에 우리나라에 수입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놀랄만한 일인데요. 네. 후일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과 이장호 감독이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그 감독님의 생사의 네. 고백이 우리나라에 이러이러하게 개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타 가브라스 하는 얘기가 글쎄요, 제 영화가 반공 영화로 소개되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군요라는 대답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하여튼 생사의 고백은 철저하게 숙청당하는 공산당 간부의 고문 과정과 그리고 고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아, 거짓 진술서 네. 그 공개 재판과 복권의 예. 과정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 기억나시죠? 네, TV에서도 했었어요. 네. 예. 그 고문의 과정이 이 영화 속에서 네. 무서울 정도로 솔직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정치적 배경, 그것을 움직이는 정치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아주 구태여, 네. 구태여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눈을 감고 있습니다. 예. 이 영화는 비평가들로부터 거의 재난을 맞이했는데 그래서 코스타 가브라스는 이런 비판을 충분히 의식하고 그리고 진짜 정치 영화 한 편 만들겠다고 네. 아주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그것이... 바로 그 영화가 오늘 예. 소개해드리는 계엄령입니다. 예. 제 생각으로 계엄령은 틀림없이 코스타 가브라스의 지금까지도 최고 걸작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을 만한 영화입니다. 또 프랑스에서 그 해에 만들어진 가장 독창적인 영화에 주어지는 루이 델릭상이 이 영화에 주어졌습니다. 네. 루이 델릭상 하면은 떠오르는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은 다름 아닌 레오스 게락스입니다. 네. 레오스 게락스를 평가한 것도 역시 루이 델릭상이었습니다. 델릭상. 코스타 가브라스는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우선 프랑코 솔리나스라는 시나리오 작가를 영입했습니다. 이 친구는 원래 이탈리아 공산당 당원이자 유명한 감독인 그 지로 폰테 코르보라는 감독의 알제리 전투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네. 이 영화는 1966년에 완성되어서 알제리 해방전선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네. 베니스 영화제에서 이 영화가 그랑프리를 받자마자 프랑스에서 온 영화인들 전원이 딱 한 사람만 제외하고 전원이 단체 퇴장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퇴장하지 네. 않고 끝까지 앉아서 그 네. 영화를 찍은 콘테 코르보에게 네. 박수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프랑스와 트리포입니다. 예.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고 계엄령의 촬영을 맡은 사람은 피에르 윌리엄 그린입니다. 예. 이 친구는 원래 그 텔레비전 기록 영화 촬영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대충 예. 어떻게 찍겠다고 그 각오는 했는지 예. 아시겠죠. 그리고 음악을 맡은 사람은 Z1의 아, 가브라스와 계속해서 콤비를 이루고 있는 미키스 데오도라키스입니다. 네. 그리고 주연은 역시 이분몽땅입니다. 이 영화는 1970년 우루과이에 파견된 AID, 그러니까 미국 민간 국제 개발국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네. 그 약자인 AID 직원 댄 미트리언의 납치 암살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이것은 우루과이 민족 해방 전선 노선의 지하 조직인 투파마로스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었는데 이 AID 직원이 어쩌면 CIA에서 파견 나온 미국 정보부 직원이며 우루과이 군사 독재를 지원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이 AID는 혹시 CIA의 다른 가면이 아닐까라는 것을 무수히 의심받았는데 AID는 전 세계 제3세계에 나가서 그 나라 경제 개발을 도와준다는 미명하에 알 수 없는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AID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코스타 가브라스는 여기서 착안해서 7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군사 독재와 테러 정치, 네. 독점 자본과 파시오 정권, 그리고 신식민주의 경제 정책을 펴나가는 팍스 아메리카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시작하면서 제목도 타이틀도 없이 마치 기록 영화처럼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자막이란 단지 1972년 8월 라틴 아메리카의 겨울이라는 자막만 올라옵니다. 그리고 AID 직원 필립 마이클 산토스의 시체가 차에 유기된 채 발견됩니다. 바로 그 필립 마이클 산토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브몽땅입니다. 그의 장례식이 벌어지고 그날 국회 소집이 이루어집니다. 그날은 국상일로 정하자고 야당 의원들의 불참하에 만장일치로 통과됩니다. 미국 민간인의 죽음이 한나라의 국상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한 것일까를 영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거꾸로 일주일 동안을 요일별로 차례차례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타 가브라스는 기존의 드릴러 영화 스타일을 버리고 이 영화 속에서는 다큐멘터리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이 영화가 기록 영화라는 생각을 줄 정도로 네. 아주 설득력 있습니다. 영화는 그 몰래카메라처럼 네. 마치 카메라가 숨어서 훔쳐보는 것처럼 심하게 흔들리기도 네. 하고 편집 방법은 종래의 인과관계를 쫓아가면서 원래 편집이라는 안 보이는 것이 최상의 편집입니다. 네. 그러니까 편집되어 있다는 것이 보이는 순간 관객들은 아 이게 영화구나라고 깨닫게 네.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을 가능하면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게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이 영화 속에서는 아주 고의적으로 거칠게 편집을 해서 네. 제한된 필름만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할 수 없이 편집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줌 렌즈와 그러니까 숨어서 찍으니까 상대방과의 그 거리를 막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줌 렌즈와 좀 전에 얘기 드린 거친 편집 방법을 이용해서 기록 영화적인 미학으로 찍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속의 드라마가 특정 주인공의 시점으로 그려지는 대신에 카메라는 납치 사건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다양한 배경과 그곳에서의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반응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네. 있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전편 로케 촬영되었으며 상당수의 연기자들이 그곳에 아마추어 연기자들을 캐스팅함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는 리얼리티, 그 사실감을 그대로 살려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계엄령은 진짜 걸작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네. 코스타 가브라스는 그 방법을 지나칠 정도로 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그 기록 영화의 방법을 그대로 따르기만 했더라면 정말 정치 영화의 걸작이 되었을 텐데 오히려 TV 도큐 드라마의 방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영화가 도큐멘터리 기법과 극영화 기법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놀라울 정도로 교묘하게 섞어서 사용하는지 전체의 톤은 도큐멘터리입니다. 하지만 영화를 꾸며나가는 고리고리고리는 극영화의 기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안 봐서 그런지 그게 구체적으로 눈에 안 잡히거든요. 극영화의 기법과 다큐멘터리적인 기법. 예, 들어오십시오. 네. 코스타 가브라스는 도큐멘터리 기법을 이 영화 속에서 사용할 때는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는, 재구성하는 대목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토스가 납치를 당하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중간중간에 국회를 소집하고 또 AIG가 이 나라의 고위 간부들을 미국으로 불러서 이른바 폭파, 암살, 고문 기술을 가르치는 장면들은 모두 도큐멘터리 기법을 사용해서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진행되어 나가면서 이 사건이 갖는 의미를 밝히는 대목들, 그리고 이 해방 노선 지하 조직 내에서 납치한 필립을 고문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대답을 끌어내는 장면들은 모두 극영화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계엄령의 진실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역사적인 그 근거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영화의 도입부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제트와 똑같이 가상국가에서 벌어지는 가상의 사건입니다. 즉 역사 속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지닌 의미와 그 사건 속의 상호 연관 관계 속에 놓인 정치적인 그 배경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즉,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을 주장하기 위한 영화가 아니라 고발하기 위한 영화이며 세계 어느 곳에서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으며 또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그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객에게 영화에 대한 리얼리티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관객들을 영화 속에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허구적으로 만든 사건을 이 영화가 진정 정치적인 영화라면 이것이 허구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텐데 오히려 이것은 기록 영화인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사건의 의미를 파헤치고 그 사건이 지는 배후를 하나하나 밝혀내는 진실의 순간은 드라마의 기법으로 찍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의미에서 상업 영화로부터 실제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이 영화가 정치 영화, 정치 스펙타클, 더 나아가서 정치 서스펜스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정치적인 영화는 되지 못하는 약점인 것입니다. 코스타 가브라스는 이 영화의 형식을 이 영화에 담기는 그 의미보다 더 위에 둠으로써 결국 형식을 위한 영화가 돼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이 계엄령이라는 영화 속에서 정말 감동한 것은 이브몽땅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이 영화 속에서 이브몽땅은 악역입니다. 그런데 이브몽땅은 알려진 대로 에디트 피아프의 연인이었으며 상송 가수였었으며 영화 배우였었으며 스타였었습니다. 코스타 가브라스는 이 영화에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를 악역으로 뒤바꿔 놓은 다음 그에게 잘못에 관한 논쟁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브몽땅의 이미지는 부드러운 가수이자 스타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 속의 AID 직원은 테러를 조직하고 고문 기술을 제3세계에 전수하는 인물입니다. 영화는 이브 몽땅과 필립 마이크 산토스의 이중적인 마스크와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부터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요 이중적인 마스크와 복면을 쓴 해방전선 투파마로스 게릴라의 얼굴을 신문 과정에서 번갈아 보여집니다. 두 사람은 같은 화면 사이즈로 계속 카메라가 오갑니다. 그렇게 되면 관객은 당연히 얼굴이 있는 그리고 스타인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의 이미지를 가진 이브 몽땅이자 AID 직원 필립 마이클 산토스를 투파마로스 민족 해방 노선 집단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즉 우리는 그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AID 기구의 숨은 성격을 파헤치는 이 영화의 전체 이야기 구조에 영화의 스토리와 즉 영화의 중심에 흐르는 그 영화의 스토리와 그 다음에 스타의 이브 몽땅에 대한 탈신화와 과정에 이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화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배우로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브 몽땅은 그 역을 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이브 몽땅의 노래는 한국에서 모두 금지곡이었었습니다. 공산당원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브 몽땅은 이탈리아인입니다. 프랑스인이 아니라 이탈리아인입니다. 원래 이탈리아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었던 그는 그의 부모가 모두 사회주의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파시즘을 피해 프랑스로 이주했었습니다. 이브 몽땅 자신의 말에 의하면 자신은 타고난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 그는 줄곧 프랑스 공산당 당원으로 활동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샹송 가수였었지만은 칠레 피노체 독재 정권에 대하여 항의 서한을 보냈고 그리스 파파도플로스 독재 정권에 항의했고 그 과정 속에서 코스타 가브라스와 친교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또 스페인의 프랑코 파시스트 정권에 사르트르 등과 함께 반대 서명을 했으며 그리고 한국의 김지아 오족 피라 사건 때 역시 서명을 한 사람도 이브 몽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후 소련의 지식인 탄압에 실망하여서 탈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가 사회주의적 이상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는 공산당을 탈퇴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사회주의 당에 다시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공산당을 탈퇴함으로써 평생의 동지가 되고자 했었던 같은 공산당 당원이었었던 시몬느 시뇨레로부터 이혼 선언을 당하고 그리고 그 후 시몬느 시뇨레와는 같은 이상을 갖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함께 가는 길을 걸을 수는 없다라고 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엄령은 콘스탄틴 코스타 가브라스의 최고 걸작이기도 하지만은 이브 몽땅이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그 진실을 이야기하는 영화이기도 할 것입니다. 네, 2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해도 이 영화는 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네. 저 아직 영화를 못 봤지만요. 정성희 씨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영화가 보고 싶어지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언제나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의 오랜 콤비죠. 미키스 데오도라키스의 음악으로 됐습니다. 제트의 테마 음악입니다.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의 영화 제트의 테마 미키스테 오토라키스 음악이었습니다. 대구 오성고등학교 2학년 5반 김동현 학생의 신청곡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성산일동의 양선희씨, 대전의 이후정씨, 대전 동구 자양동의 김현민 학생 함께 들어주세요. 우리 드라마였죠. 여명의 눈동자의 메인 타이틀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참 홍동식 PD도요. 편한 밤 되세요.